가는 사람 앞에 가슴을 도려내는 그 아픔도 참을 겁니다. 남자엔 약한 것이 여자라지만 때로는 모진 것도 여자랍니다. 울지 않아요. 내가 왜 웁니까? 내가 싫어 가는 사람 앞에 여자라지만 때로는 모든 것도 여자라지만